슬픈 눈에 어리는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휘감아도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니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 바다를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되어 사랑이란 소망에서 그 기슭에 다가갈 수 있다면 사랑이란 약속했던 그곳에 깃들 수만 있다면 그대 붉은 입술 다가와 화살처럼 스친 입맞춤 나의 넋을 앗아가버린 상처 되어 남아있는데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떠나버린 나의 사랑아 꽃상여에 그대 보내며 살아야 할 이유마저 없으니 사랑이란 절망의 별 울부짖는 동공마저 거친 채 사랑이란 배반의 걸 간절한 언양마저 버리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